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좀 싫었고요. 제가 보니까 2017년 2월 10일, 그 전에 있던 선교단체에서 마지막 설교한 이후로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딱히 뭐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자리도 없었겠지만 어떤 간사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나니까 더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설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되게 집중해서 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 이후로. 제가 뭐 마지막 설교할 때는 학생들한테, 설교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다. 너희들도 한 번씩 다 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사라지니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한 5년 설교했으니까, 한 10년 동안은 나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약간 계속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피하고 싶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건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게 당연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피하고 싶었던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번 학기 때 교수님께 분석을 받으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의 3분의 1을, 실패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3분의 1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보냈던 시간들인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으로는, 내가 그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시기가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모랫바닥에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근데 대충, 뭐, 소독도 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붕대로 이렇게 둘둘 말아놓고, 좀 있으면 낫겠지, 괜찮아지겠지. 이 상처를 뭐 이제 경험하고 나면 나는 좀더뭐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놨던 것 같아요.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붕대만 감아놓고, 괜찮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그 시기를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때가 왔다. 그래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길 바랬으나 이게 한 번에 설교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깨달았고, 그렇게 생각 되게 무겁게 생각하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번의 설교로 다 이루어질 순 없겠지만, 네, 제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기를 네, 바라면서 그냥 정리된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생각하고서 왔습니다. 제가 있던 성군단체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온전한 복음과 총체적인 선교를 외쳤기 때문에 매설교마다 굉장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는 근데 이제 말씀의 토대로 그래서 항상 그런 정보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파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설교의 대부분을 이루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과 공동체 안에서의 뭐 지체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설교하긴 했지만 제가 한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들은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뭔가 다 다른 문제고 다 다른 말씀인데 우린 뭔가 항상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고가 되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근데 항상 그 반복되는 내용들 속에서 내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부족하고 채워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계속 저한테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제 정체성은 있지만 난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게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받은 만큼 돌려드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께 기쁨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이런 존재다. 계속 뭔가를 증명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주어지면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약간 거부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지막 설교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 고민은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계속 지속하기가 힘든 건데 어떻게 즐겁게 사역이란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뭐 10편, 110편, 3편에 나와 있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게 말씀 속에서만 가능한 걸까?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걸까? 그리고 진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었었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말씀을 뭐 보면은 어떤 정답은 있죠. 근데 그 정답이 저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약간 우울질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에만 되게 포커싱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래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 내가 막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난 너무 무능력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것이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굉장히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때 내가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확실하게 했던 때가 향유와 축제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박총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뭐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즐기면서 좀 살아야겠다. 이는 이웃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잘 먹고 잘 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 할 때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이 기억에 나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개역 개정판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즐겁게 밥을 먹고 포도주를 잘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 너희는 먹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꾸미고 가꾸면서 살아라.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네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까 라는 질문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즐겁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시작으로 몇년 전에 들었던 그 총님의 강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스몬드 투 대주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선하게 태어난 우리를 참고하여서 좀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시작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인 제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한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교훈, 제자들이 이해해야 할 율법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지 자매님. 저 이렇게 질문해서 애들이 싫어했습니다. 아, 왜 정말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부담스럽다. 또 다른 분들. 아, 완전에 대한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이라고 했으니. 네. 근데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 부담이 없으시대요. 이유는 나중에 따로. 아, 네. 이유는 이제 뭐, 이따 나눔 시간에 예약하신 것 같은데,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경찬 형제님과 같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까지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주석이나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이건 굉장한 은혜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인데 굉장히 뭐 위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한없이 낮은 존재인데 굉장히 위에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걸까? 완전하기까지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제가 그런 사고가 계속 이렇게 발달이 돼서 그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해야 한다라는 사고와 완벽성의 추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고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늘 부족한 존재.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 완벽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 완벽함에 가까워지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런 사고와 방향성은 사람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뭔가 마음을 병들게 해요. 실제로 이렇게 머스트해브 사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그런 불안, 강박증과 같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하라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가 달성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함, 내가 성취하지 못한 목표, 내 실패의 경험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흠없이 정말 완전 무결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해지라는 명령으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완벽성, 인간이 그 규정한 완벽성이, 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성도, 더 큰 사역, 누군가를 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상에 더, 뭐를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완벽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실 때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추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고통과 감옥처럼 여기면서 애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계속 돌아보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함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영성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류 체계 중에 창조 영성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창조 영성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의 야위스트 기자의 좋았다라는 선언에 따라서 이 생을 선물로 즐기고 나누며 감사하며 이에 대한 예술적 표현을 긍정하는 영성이래요. 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타락 구속의 영성인데 그 영성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영성이고 이 창조의 영성은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해요. 이제 과거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죄이고 세상에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겼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은 이제 구속 영성이 무엇인지 좀 떠오르기 쉬울 것 같고요. 이에 비해 창조 영성은 우리가 죄인이 맞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건 맞는데 그 타락보다 세상을 선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 크다. 죄보다 더 크고 선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앞에서 등장한 이제 투투님. 네. 네. 투투님께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서 인종차별 정책 그 제도 안에서 굉장히 뭐 큰 분쟁과 뭐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세요. 그는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고 잔인하고 냉혹한 행위도 저지르지만 인간인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간이 되는 경건함을 완전히 찢어버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매 순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따라가라. 너희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을 너희들 해야 돼. 해야만 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번역, 새 번역에서는 완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온전함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번역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완전함은 온전함이라고 해요. 온전함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한계 모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함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간의 어떤 완벽성의 추구와는 다르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카펫을 짤 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실수한 부분을 일부러 남겨둔대요. 그 실수한 부분을 일부러 남겨두면서 신만이 완벽하다. 신만이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카펫을 만든다라고요. 근데 그 카펫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 실수를 포용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발견을 하고 우리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만드셨나요? 우리의 외모가 뭐 다 엄청 아름답고 엄청 잘생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완벽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완벽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지키는 기계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실수와 실패투성인 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실수와 실패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받아주셨는데 참 그게 내 스스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나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부족함을 나라는 존재로 수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죠. 우린 존재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 나를 인정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가능할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는 자세에는 나의 실패와 부족함을 나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둘째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누린다라는 것은, 아, 내가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적은 것을 누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 물질 세계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향유하는 것이죠.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다못해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감사와 묵상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는 태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은 나의 실패와 부족함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 이외 다른 사람의 부족함 또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실수와 결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깨고 우리가 공동체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실수와 결점은 나한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 실수와 결점을 통해서 공동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나의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내 마음은 지지 않는다라는 뭔가 오글거리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제가 그 분석을 받고 나오면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장이 떠올라서 내가 그 시간, 경험해온 시간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그냥, 실패로 여기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순수한 마음, 들을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소중하고 보석 같은 부분인데 그것을 잘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내 마음은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사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손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위로를 받았던 투투 주교님의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주도 없고 결과물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나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란다. 나는 내 사랑을 이미 너에게 주었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단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단다. 네가 정한 속도로 가는 걸음을 멈추렴.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정작 일을 마치기도 전에 힘을 다 써버려 지치고 말 거야. 나와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네 삶의 문제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는 완벽을 추구하고 있구나. 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너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는구나. 내가 너를 만들어 어머니 뱃속에 넣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겠니?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추수하고 싶은 씨를 뿌렸단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아이야. 너의 가장 큰 기쁨을 구하면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너 자신에게 가장 충실할 때 그 중심에 내가 있단다. 네가 기쁜 일을 하렴.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게 될 거야. 나와 함께 걷고 내 삶을 발견하고 내 안에 숨으렴.